오늘은 그 주기도문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로마서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갑자기 교회당 건물이 흔들리면서 건물이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내고 한 45초 정도 오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건데 규모 7.1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한 30몇 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지진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렇게 오래 가는 지진은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잠시 멈추고 혹시 위에서 천장에 내려앉을까봐 다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놀란 적이 있는데 AP통신은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도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강한 지진이 하루 만에 이렇게 7도로 변한 겁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더 강한 빅1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과거 캘리포니아에 인명피해가 크게 난 지진으로는 1994년 60명이 죽었던 노스리치 지진이 있고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3,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지진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영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교훈받을 것인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제일 먼저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누가 보면 21장 10절로 11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쟁, 기근, 전염병, 큰 지진은 주님이 예고하신 종말론적인 현상이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봐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보통 6도, 7도, 8도입니다. 여러분 그 5도보다 6도가 1도가 높지만은 몇 배가 에너지 위력이 됩니까? 32배의 위력이 되고 5도보다 6도가 32배가 되고 5도보다 하나 더 뛰어넘어서 7도가 되면 그 에너지 위력이 1000배라 그럽니다. 1000배. 그러니까 8도가 되면은 이번에 7.1도가 났지만 8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건물들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모든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8도만 돼도 다 망가집니다. 이 교회 건물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진이 여러분 그 바닷가 쪽에서 나게 되면 일본, 인도네시아처럼 무슨 쓰나미가 바다 쓰나미가 레돈도 비치에서 100m 높이의 쓰나미가 500마일의 속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육지를 침범하기 때문에 차가 가는 속도보다 5배가 빠릅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국에서도 뭐 지진 안전대라는데 한국도 이제는 여러분 5.8 정도가 경주에서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일어났다 하면 6도, 7도, 앞으로 8도 이상의 큰 지진이 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세상 종말이 가까웠고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징조란 거예요. 지금은 엔드 타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마지막 종말론적인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두 번째, 저는 영적인 사고를 하면서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전쟁의 위험을 피해서 이곳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미국에 왔지만 미국도 안전한 나라라 할 수 없어요. 이곳에도 지진이 있고 교통사고들이 많고 각종 테러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LA에서 지진이 나니까 아이고 LA에서 못 살겠다 해서 텍사스로 갔는데 텍사스에 가서 이제 새로운 집을 사가지고 나중에 어떤 지붕을 좀 수선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지붕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살든지 안전한 곳은 없어요.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와 사도신경은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 불신자도 처음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외우는 것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은 뭡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컴패션 성부를 믿사오며 성자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Trinity of God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Lord's Prayer 이 주기도문은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기도의 차원이 다른 것 같아.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랬을 때 가르쳐 준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인데 주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기도의 매뉴얼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고요? 우리의 Daddy, My Daddy, 아빠 아버지, 아빠라 불렀어요. 그 아빠는 예수님만이 부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부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특권인 아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보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안식일 날에 병든 자를 고치니까 이분이 안식일을 범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니 하나님 자기가 누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가 아빠라 부르는가 불경하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는데 이 예수님만이 부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만이 부를 수 있었던 이 아빠란 그 개념을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여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거죠. 여러분 주기도문 보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복잡하죠. 세 가지. 제일 먼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섯 개의 에스크 하는 거 청원이 있어요. 여섯 개의 에스크 청원이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의 독솔로지 송령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빠라 부르고 여섯 개 청원이 있고 그 다음에 송령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기도문인데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여섯 개 청원 가운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당신 청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청원이 있어요. 당신 청원이 뭔가 하면 이건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요. 그 다음에 우리 청원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니드를 채워달라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청원인데 우리 청원 바로 앞에 당신 청원이 여러분 먼저 나와 있어요. 그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당신이란 말이 없나요? 영어 성경 보면 Hallowed be thy name, be thy name, 그 다음에 thy kingdom come, 그 다음에 thy will be done.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세 가지 여러분 당신 청원이 나온 다음에 그걸 다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굉장히 급하고 지금 시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나의 필요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프라이어리티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다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옛날 초대교회 때 들려졌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형제가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자매가 그 이 형제가 그 자매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그 자매가 나옵니다. 누구십니까? Who's there?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형제가 It's me, 접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형제가 당황해가지고 돌아갔어요. 두 번째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이쯤이 접니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니 돌아가시오. 아, 그래가 이 형제가 낙심이 되었어요. 방황하다가 그만둘까 말까 하다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It's you! 그랬어요. 당신입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기다렸다는 뜻이 형제의 문을 열고 형제에게 문을 열고 따뜻하게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남자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아무개 아무개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 본문하고 연결되는지 모르지만은 내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께 청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당신 청원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내용 아니겠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당신 청원 중에 제일 첫 번째인 주기도문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나오 그 다음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thy name.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로만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일 먼저 소극적으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뭡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당하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훼손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소극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아빠이기 때문에 자녀가 어떤 무엇을 잘하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빛이 나요. 그런데 자녀가 잘못되게 되면 그 자녀의 아빠까지 명예가 훼손이 되게 된다 이거죠. 옛날 여러분 그 헬라의 명장이었던 알렉산더 대제는 거의 한 서른 살쯤에 세계를 다 제패했어요. 아주 용감하게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처구니 없이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죽었다고 우리가 금요일 공부했죠.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어처구니 없이 죽었어요. 그냥 32살인가 돼가지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용감한 워리어 전사인데, 근데 알렉산더 대제의 부하 가운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겁쟁이야. 그리고 전쟁한다 그러면 막 겁을 내고 그랬어. 나중에 그 소문을 듣고는 알렉산더 대제가 찾아가서, 야, 너 이름이 뭐냐니까, 알렉산더입니다. 어, 내 이름은 똑같네. 근데 너 겁이 많다 그러더만, 쫄짱부라 그러더만,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삶을 바꾸든지 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예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우리 뒤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이런 그 공동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빛된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지만, 직장 생활에서 매일마다 지각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직장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 이름에 여러분 불명예를 안겨드리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에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빌리 그레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유명하다 보니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들은 자기들이 삶에 자유가 없고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빌리 그레함이지 나는 나 개인이지. 그래서 빌리 그레함 두 아들은 반항을 해가지고 아버지와는 달리 나는 나의 삶의 길을 가겠다 해서 뭐 자기 삶의 길을 가는데, 한 아들은 알코올에 탐닉하고 알코올 중독자 같이 알코올에 탐닉하고 한 아들은 마리아나의 마약에 손을 대게 됐어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는 나중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는, 아버지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의 악한 습관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사탄의 통제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빛 대신 주님이 오면서 어둠의 것들이 물러갈 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는 계속적으로 아들들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부부가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큰아들 프랭클린 그레암은 아버지에게 반항해서 탈선의 삶을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에 교칙을 위반해가지고 학교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되는데 스모킹을 하다가 걸렸어요. 알코올과 마약으로 나중에 자신이 다니던 크리스찬 스쿨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본의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아버지 빌리 그레함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된 거예요. 교장 선생이 빌리 그레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알코올과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이다. 그리스도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라. 그러다가 프랭클린 그레함은 22살에 세계를 여행하는 중에 예루살렘의 호텔 룸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이제 커미트하기로, 헌신하기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결심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가 성경을 가까이 하자 알코올과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빌그레함의 후계자가 되어서 미국 교계를 지도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1위에 프랭클린 그레함이 차지하고 있어요. 프랭클린 그레함은 미국은 성경적인 파운데이션 기초하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호모섹슈얼리티, 세임섹스 메리지 이런 그 동성결혼 합법화 같은 것은 리디클리어스,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이라 그러면서 트랜스젠더나 이런 동성애 낙태 이러한 것들이 미국을 디클라인 만드는, 미국을 기울어지게 만드는 실패의 가장 큰 요소라고 지적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동성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또 동성 연애자들 자기 백악관에 초청을 하고 또 네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날을 다 버리고 오히려 동성애자들 초청하고 그리고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자기는 적극 지지한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라 이렇게 소개를 했지요. 그러면서 동성애자 프레이드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6년 반 동안 성취했던 많은 것들은 동성애자 당신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자 프랭클린 그레함은 그 말을 듣고는 오바마 대통령은 나라를 죄의 길로 잘못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라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계의 지도자들은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는요 엄하게 경고할 책임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입을 닫고 있는 게 이게 성경이 아니라 선제적인 경고를 워닝을 줄 필요. 프랭클린 그레함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담대한 것 같아요.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통령이 동성애를 부추기면서 동성결혼을 앞장서서 지지하는 걸 보고 당신은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 참 내가 보면 그 프랭클린 그레함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아버지의 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더 담대하게 미국의 정신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최전방에서 나타내고 악과 싸우는 거룩한 단체입니다. 교회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악과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거나 혹은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싸운다고 손가락질하게 돼요. 지난주에 몇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팔로스버디스 가까운 어느 곳에 아름다운 들어가 보니 그 교회당 문 앞에 그 발걸음이 스톱이 됐는데 교회당 문 앞에 벽에다가 이 동성애 표신 무지개 천을 크게 이렇게 교회당 벽에다가 이렇게 문 바로 옆에 벽에다가 쫙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그 무지개 색깔이 다 많잖아요. 왜 무지개 색깔을 그 동성애자들이 사용하지요? 무지개는 레즈비안, 게이,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양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그 소수자의 성소수자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다양한 걸 소위 그 여러분 그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거죠. 그런 뜻으로서 이 무지개에 여러 가지 많은 칼날을 갖다 붙여 놓는 겁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한다. 한국도 여러분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하면서 남녀가 벌거벗고 쉬어 축제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그 동성애 마크를 달아놓고 동성애자들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뭐 예배 안 드린 것보다 더 낫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과연 동성애 크리스찬이 가능할까? 동성애를 하면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가 과연 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 동성애자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동성애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잖아요. 한번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했는데 제일 먼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 딴 것을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간음하는 자인데, 어달트리 간음하는 자인데 특별히 간음 중에서도 가장 최고 큰 간음이 바로 여러분 동성애인데 여기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여기 탐색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이죠. 그 동성애 할 때에 그 여성 역할 하는 사람, 여성 역할 하는 사람을 탐색하는 자라 이렇게 헬라 원어에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 할 때 남자 역할을 적극적인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나 이러한 그 동성애 탐색자 남색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5절에도 그런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동성애 크리스찬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동성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동성애자도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동성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돼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 더럽히는 이런 도로 기도하라는 두 번째는 이 내용은 적극적으로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이라는 말은 크리스토스톰이라는 학자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으로 표현했고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높인다, exalt, 높인다 쓰겠고 성경학자들은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는 찬양을 받으시오이라는 것을 해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상에서 존경과 높임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 바로 여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이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의 생애와 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결심하는 기도요. 내 이름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은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는가?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과 엘라 골짜기에서 싸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원수인 골리앗이 와가지고는 매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이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듣자마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함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방받는 걸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자기 영광, 자기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백향궁에 살면서도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러한 그 여러분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도 역시 나 인간은 이렇게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그는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름과 영광을 위한 패션, 열정과 컨선, 관심이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관심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먹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가지. 첫 번째, 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도 하고 빛나게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의 언어와 격려의 언어, 위로의 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나 모든 면에 진실해야 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증수표. 두 번째, 행입니다. 이웃에 대한 착한 행.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더 비싼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하게 하거든 심리와 동의해주라. 그렇게 해서 사랑의 행동을 해주라.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한 교수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60대 초반에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는데 LA공항에 도착했더니만 마중 나오기로 한 친구가 나오지 않아서 왜 안 나왔나 알고 보니까 그때 흑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프리웨이가 마비돼가지고 그 에어포트로 가는 것이 다 스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미국 사람이 자기가 누굴 픽업하러 왔는데 아, 이 사람은 흑인 폭동이 그 났다는 말을 듣고는 아예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미국 땅을 밟았던 이 사람이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어요. 픽업하는 사람이 안 왔으니까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도 모르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 중년 남자 한 사람이 당신이 누굴 기다리는 모양인데 내가 친구를 픽업하러 왔는데 누가 안 왔는데 내가 당신이 원하는 곳에 앞으로 데려다 주고 먼저 오늘 밤이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고 해서 아 식사도 대접받고 잘 이렇게 저녁과 아침까지 대접을 받고 그 다음날 편지에 있는 친구 집 주소를 주니까 그것까지 다 데려다 주고 빠이빠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헤어질 때 정신이 들어가지고 당신 이름이 누구고 집 주소가 어딥니까? 전화번호는 어딥니까? 달라고 하자 My last name is same as yours. I am Christian. 나는 당신과 똑같은 크리스찬입니다. 응? 그러면서 SU하고 지나갔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후로 그 교수님은 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실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감동받아가 그렇게 간증한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찬송을 할 때도 여러분 큰 소리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또 나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탤런트와 물질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명문 필립스 아카데미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명문 보딩스쿨이죠. 고등학교.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 필립스 아카데미를 많이 나왔는데 그 필립스 아카데미의 모토는 뭡니까?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학교가 세워졌다.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아이비리그의 제일 최고인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은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하버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실력 있는 패스터 목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목사 양성 기관으로 만든 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이에요. 세바스찬 바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끝에다가 SDG라고 하죠. SDG 그 단어를 적어놔요. SDG가 뭡니까? 하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나의 모든 찬양곡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제 이야기 하나하고 마칠게요. 그 이동훈 목사라고 한국의 침례교 목사가 있는데 뭐 설교 잘하는 목사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그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명의 총재였던 스탠 무니햄 박사가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큰 집회를 열게 됐을 때 이동원 씨는 그때 전도사로 있을 때에 영어를 잘해서 집회 통역을 맡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처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통역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통역을 했어요. 그날 밤 집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전도 집회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집회가 끝난 후에 숙소로 돌아왔을 때에 부산 시내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동훈 목사를 찾아와서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고 얼마나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지 이렇게 통역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아주 깨랑깨랑하고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내가 드디어 한국교회에서 뜨기 시작하는구나. 한국교회 새필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 그 다음날 다시 통역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섰는데 집회가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목사님께 통역을 부탁하고는 그냥 내려오게 됐어요. 아주 망신살이 꼽히게 됐어요.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야 네가 뭐 통역 잘한다고 네가 칭찬을 받았을 때 그 목소리가 뭐 네 목소리냐? 네 통역 잘하는 실력이 네 거냐? 다 내가 준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왜 우쭐대면서 내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즉시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는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걸 죄송합니다. 성경책을 폈는데 시편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회개를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셋째 날에 다시 통역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까랑까랑하게 통역을 잘할 수 있게 되었어. 이 사람의 삶 속에 시편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평생의 자기의 삶의 모토가 됐다 그럽니다.